순간의 향기에 잠시 취한 걸까 옆에 날아온 you're my butterfly 날 태운 네 목소리는 like wild 웃음 고집히게 해 you know right 너를 생각하면 포근해져 like 구름 온 세상이 푸릉푸릉 느낌이야 너 없으면 눈물 뚫어 나 할 말이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너는 뭔가 왜 달라오 눈부신 햇살보다 더 빛나는 You're my one and only one 모든 게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계절이 바뀌어도 난 내 옆에 있어줘 날 닮은 별, 바람, 구름 그리고 나 이 밤